설명이 없어. 지만 남의 떡 정신 차리네 하다 내가 정신 나가겠어. 장난치지 마. 잠깐 이 전화가 오셨네. 재밌게 놀았냐 훅 하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. 너 훅 꺼낼까봐 눈웃음 치고 놀이치고 야구 치고 장구 치고 이들만 하면 내게 다시 돌아와 뒤통수 치고. 이미 온 동네 밖에 소문났어. 제발 너 어딨었어. 차라리 거짓말해줘. 장난치지마. 속아주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야.